욥기 3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때를 아느냐. 너희는 때를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벌써 2015년도도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LA 한인축제를 통해서 다시 구속사 말씀 전파에 불을 붙인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3개월 동안 두 배봉을 위해 더욱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물질의 시험, 또 자녀의 시험, 또 건강의 시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욥을 비롯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너희는 내가 정해놓은 때를 아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이 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관해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 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의 주인이 나 자신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그리고는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때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만이 때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때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때의 주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모든 때를 알고 계신다. 주인이 그 소유물을 속속들이 알고 있죠. 주인만이 자기 소유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즉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알고 계신다. 반면 인간은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짐승의 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묻고 계시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다 인간마다 있어요. 그 자신의 때도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 누구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남의 장래일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보시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기에게 닥치는 재앙, 그때를 알지 못하고 그 재앙에 걸려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의 때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때의 주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모든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즉 하나님이 이삭 출생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100세라는 기한을 채워서 이삭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을 선포하고 계시죠. 또한 시편 102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기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즉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기한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또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과 형편을 회복시키실 기한을 각각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을 놓고 붙들고 기도하면 정해진 기한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기한도 정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주실 이른 비의 은총, 늦은 비의 은총도 때를 따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른 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또 지쳐 쓰러질 때마다 늦은 비를 또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피조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 다 자기 권한에 두셨어요. 우리는 알 수 없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모든 때와 모든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 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작정된 기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그 일들도 기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에 맞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때와 기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살아가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입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에 따른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와 기한이 바뀌는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인데 이것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적용된 때와 기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당장 죽이시기로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셨죠. 당장 죽이시기로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셨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정하신 기한입니다. 너는 지금 집을 처분하라 이거예요. 재산을 정리하라 이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야 한다. 내가 때와 기한을 너의 때와 기한을 여기까지로 정해놓았다. 그 어떤 인간도 이 때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기한을 선포하자마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했던 선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히스기야 왕에게 정해져 있었던 때와 기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장 죽이시기로 했던 때와 기한이 15년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 때와 기한을 바꾸어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건 바로 믿음 있는 기도뿐입니다. 믿음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사명의 날수를 연장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도 감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은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랬어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 왕이 세워지고 폐해지는 것 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을 바꾸기도 하신다. 변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와 기한을 변하도록 만드는 것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기도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곳에 평생 머물러 있기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산도 믿음 있는 기도만 있으면 옮기어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까? 큰 강물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환란의 바람이 있습니까?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와 기한을 바꾸어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환란의 바람, 환란의 큰 산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올 한 해,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때와 기한입니다. 이 시간도 이제 세 달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작정된 하나님의 기한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내 뜻이 아닌 타락한 세상의 일들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그 때와 그 기한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께 찬송하시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작정하신 때와 기한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